H UBS. 7대 기적의 비밀.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의 건축물 중 이상하리만큼 신비하다고 생각되는 건축물 7가지를 정리한 리스트인데요. 6세기경의 인물인 트로넨시스가 그리스 시인 안티파트로스의 기록을 기반으로 취합한 겁니다. 하지만 원조 7대 불가사의 외에도 현세기에 존재하는 경이로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발표되기도 했죠. 한편 중국에서는 이를 7대 기적이라고 부른답니다. 7개의 매우 기이한 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7대 불가사의에 무슨 건축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건축물의 역사와 건축 과정이 어떤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7대 기적의 비밀을 하나씩 알아봅시다. 두 번째 건축물은 바로 바빌론의 공중정원입니다. 공중정원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무언가 흥미롭지 않나요?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기원전 500년경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 2세가 왕비를 위하여 수도인 바빌론에 건설한 정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름처럼 공중에 떠 있을까요? 그랬다면 더더욱 신비한 건축물이 됐을 테지만 그렇지는 않았답니다. 공중정원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이 솟아 있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산림으로 뒤덮인 작은 산과 같았다고 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빌론의 공중정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함께 떠나봅시다. 우선 이 공중정원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바빌론의 공중정원의 건축 비화가 있어요. 건축물 가이드인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정원은 느부갓네살 2세 왕이 왕비를 위해 지어준 정원이에요. 하지만 왕비는 원래 다른 왕국 사람이었기에 고향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었죠. 산이 많고 꽃이 풍성한 왕국에서 자란 왕비는 평탄하고 비가 잘 오지 않는 바빌론에 마음을 잘 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에서는 볼 수 없는 고향의 울창한 녹음과 수목들을 그리워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긴 왕은 왕비를 위해 왕비의 고향에 있는 그 어떤 정원보다도 아름다운 정원을 바빌론에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바빌론의 공중정원이에요. 어때요? 왕비에 대한 왕의 엄청난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지만 정원을 짓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바빌론에 큰 정원을 만들기라. 듣기만 해도 쉽지 않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은 정원 맨 위에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어 인근 강의 물을 펌프로 길어 올렸어요. 펌프에는 수많은 물통이 달려 있었고 하나의 중심 체인이 계속 돌아가면서 그 물통을 위아래로 전해주며 지속적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설계했답니다. 또한 그 물을 펌프로 각 층에 대주며 적당한 습기를 유지하고 물뿌리개를 이용해 물을 공급했죠. 그렇다면 이야기만 들어도 멋진 바빌론의 공중정원, 과연 아직까지 남아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지금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그 위치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곳이에요. 전설만 들으면 꽃과 나무가 울창한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불가사의한 장소죠. 그 어떤 바빌로니아 기록에서도 정원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발견된 폐허가 된 터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답니다. 무언가 없어진 듯한 흔적은 있지만 기록은 없는 미스터리한 정원. 이에 대한 현재 역사가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답니다. 먼저, 그리스의 역사가들이 동양에 대한 환상으로 인해 완전히 신화적인 전설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존재했지만 기원후를 기점으로 완전히 파괴됐을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공중정원이 바빌론에 있던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었고 오역으로 인해 바빌론의 공중정원으로 굳혀진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아, 이 가설이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가설이에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옛날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근거지로 하는 바빌론 근처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의 수도가 니네베였어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후대 사람들이 니네베와 바빌론을 엄청 헷갈려 했다고 합니다. 바빌론이라는 이름은 고대 언어로 신들의 문이라는 뜻인데 이 이름 자체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도시들 사이에서 자주 쓰였다고 해요. 아시리아의 왕도 니네베의 성문에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는 충분히 니네베가 원래 바빌론과 혼동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거죠. 이를 바탕으로 학자들은 아시리아의 왕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운하를 발굴한 뒤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약 80km에 달하는 이 운하가 니네베에 물을 공급하고 정원으로 끌어올렸다고 생각한 거죠. 또한 니네베에는 해당 공중정원 관련 기록이 존재했다고 해요. 심지어 그 기록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빌론의 정원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니 정말 유력한 가설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존재 자체만으로 여러 비밀을 만들어내는 이 정원의 바빌로니아 공식 기록은 부재하지만 개인의 기록은 아직 존재해요. 그 기록에는 공중정원이 정사각형의 밑면을 가졌다는 내용부터 앞서 언급한 공중정원의 펌프 원리까지 모든 게 빼곡히 적혀 있었죠. 공중정원의 벽들은 모두 22걸음의 두께로 지어졌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22걸음이라니. 말로만 들어도 엄청나게 두꺼웠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바빌론 소재인지 아시리아 소재인지 모르겠는 미지의 건축물, 바빌론의 공중정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깊게 알아보고 나니 이제부터 어디에 공중정원이라고 불러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니네베의 공중정원 같지 않나요? 그러나 당대 바빌론을 다녀온 사람들에게서도 정원의 존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뜬금없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에서 불가사의가 미지라는 뜻이 아닌 건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는 미지보다는 경이, 신비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의 공중정원에 한해 미지와 경이의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것 같아요. 진정한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불가사의를 들고 나타날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불가사의 리포터 김지윤, 아나운서 배윤, 엔지니어 이준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